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 소환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하여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소환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군맹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령도 밑에 농군맹 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다그쳐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창립되고 강화 발전되어 온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 정치 조직이며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 외곽단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마련하신 주체적 농민조직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 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농민동맹을 조직하시었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 데 따라 농민동맹을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농군맹 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영도하시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 앞에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와 강령을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 대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 이바지해야 할 무겁고도 용해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농업근로자들은 노동계급과 함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기본 역량이며 오늘 농업존선은 사회주의 경제 강국 건설의 주타격 방향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 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 농업근로자동맹의 총적 목표 총적 투쟁과업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은 전체 농군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며 동맹건설과 활동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군맹 당의 농군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당의 령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전 동맹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다안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은 사회주의 농촌태제에서 제시된 과업관철회로 농군맹 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농촌태제에는 농촌에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과 과업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은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놓아야 하며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군맹 조직들은 농군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 처리로 불러일으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군맹 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농업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야 하며 우리나라를 알곡과 남새, 고기와 과일이 넘쳐나는 나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군맹 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 속에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조직 전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촌에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은 농군맹 조직들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 조직들이 농군맹 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잘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원 동지께서는 농군맹 조직들과 전체 농군맹원들이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과 주체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